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이란 새해 즈음에서 20일 이 나라 대통령 하산 루하니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대통령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진선 협조 관계가 더욱 공고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.